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26일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한 7시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이번 주 방송을 약간 늦게 녹음을 하고 있네요. 네. 저는 T1이고요. 조지신학과 그리고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N1이고요.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미국에서는 지금 저기 땡스기빙 추수감사 네. 예, 위켄드여가지고 네. 저희가 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네. 네. 네. 축축 처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네. 5차 촛불 집회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어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가 되겠네요. 네. 한 190만 정도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네. 예, 집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예. 제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청취율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면서 심심할 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촛불 집회 하러 가시면서 뭐 들을만 해야 듣죠, 근데 재밌어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다녀오신 분들은 좀 후기를 저희 그 팟빵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 팟빵 게시판에 예 네, 저희가 좀 소개를 또 하고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열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 보니까 팟캐스트가 좀 인기가 좀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매체 자체가. 네. 왜냐하면 박근혜 때문에. 아. 왜냐면 이게 이 거의 20시간을 단위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뤄주지 않으면 네. 사실은 그 시사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뭐 정말 옛날 얘기가 그렇죠. 되는 뭐 거죠. 김용민이나 이런 분들도 하루에 두 번을 하시지만, 네. 야, 그래서 이제 따라 잡으시는 건데,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분 팟캐스트는 당연히 인기가 높죠. 네, 네. 근데 나머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팟캐스트는 웬만큼 그 문제와 네. 그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팟캐스트라는 매체 자체가 상당히 네. 지금 속도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매체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이번 사태 때문에 네, 네. 맞아요. 팟캐스트를 네. 그냥 뭐 한 5분 10분짜리로 5분 10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네. 5분 10분짜리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팟캐스트를 과연 누가 듣느냐 네. 아저씨들이 듣지 않을까 이젠 아저씨들. 걔 좀 느리신 분. 그렇죠. 아직 남아 계시고. 라디오를 들으신데 시그널이 잘 안 잡히는 네.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제 듣는 거죠. 아니, 또 이제 본인 취향에 맞는 거를 찾아 들으시다 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저도 요즘에 뭐 매일 눈 뜨자마자 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나왔나. 맞아. 이러고 이제 검색을 해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랑 네. 페이스북. 네. 요걸로 거의 요즘은 많이 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 네. 실시간 중계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팟캐스트는 글쎄요. 아, 이게 많이 지금 뒤처지는 네네. 매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시사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저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시사방송은 네. 아닙니다, 저희는.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또, 그쪽으로 좀 나가야죠.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네. 시사는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시사하는 하는 방송들도 많고. 그렇죠. 예, 저희 또 전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는 저희 전문 분야로 예, 가보도록 하죠. 네. 네. 한 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 예, 우리 애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는 조금 뭐랄까 처음에는 이 최순실 박근혜 이 문제. 네. 예, 굉장히 어떤 분노와 네.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비아그라가 나오면서 네. 이젠 좀 신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지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칵퇴 침을 뱉고 싶은 진짜 그런 그래서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싶은 네. 신문으로부터. 네. 그런 느낌을 약간 받은 것 같고, 그, 제가 볼 땐 국민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이 사안에 대한 혐오가 생기게 되면, 좀 무관심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참여를 좀 덜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190만이 네. 거리로 다 나왔던 얘기는, 네. 이것이 어떤 감정에 의한 그런 일시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고, 네. 이 이성의 판단을 거쳐서 의지의 경지까지 그래서 확고한 의지의 경지까지 간 가게 되어 된 게 아닌가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이런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농민들 다 트랙터를 타고 올라왔잖아요. 네. 예, 참 그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이게 폭력적인 그런 사건으로, 폭력적인 그런 시위로, 네. 발전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했었는데, 은근 기대도 했었죠. 답답하니까. 네. 예, 무엇인가 근데, 일이 일어나서 예. 진행이 좀 그렇죠.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하셨군요. 트랙터는 그냥 이제 시위 네. 용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차는 놓고. 그렇죠. 집회에 참여를 하셨죠. 아,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 국민들의 의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고하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이제는 뭐랄까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일주일 내내 팽팽 놀면서 네. 정말 잘 쉬고 네. 금요일에 원래 교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네. 안 갔어요. 그래서 쉬셨구나. 네, 너무 너무 잘 쉬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잘 지냈고요. 네. 저희 이제 친한 형님네 가족이 네.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같이 시간을 너무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네. 한국은 난리인데. 아, 그렇죠. 그 예. 추수감사절 저희 여기도 좀 많이 추웠지만 한국은 지금 엄청 춥고 네. 어제는 막 눈이 많이 그렇게 왔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눈 다 맞으면서 그렇죠. 찬바람 다 맞으시면서 거리에서 예,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렇죠. 행동을 하신 건데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입을 열심히 털므로써 기독교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거 하나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저희 이제, 그 아는 형님 내외 분이 이제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죠. 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별로 그렇게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아, 그래요? 예,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전도를 했죠. 정치를 네. 전도하셨어요? 정치 의식을 전도를 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겠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럼 우리 네. 티어님은 참 훌륭하세요. 갑자기 왜 그랬어요? 저는 그냥 받아주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주입시키는 걸 못해요. 아니, 뭐 주입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해 드린 것뿐이죠. 네. 네, 이제 판단은 또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또 행동 이고, 아, 예. 예. 또 영향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다이내믹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 동네에, 네. 그, 이제 다종교. 네. 다종교 대화를 위한 그 연합 단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같이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그 추수감사절 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 예배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 네, 예,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예, 미국 원주민들, 우리 흔히 인디언이라고 하죠.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전통 음악, 예, 근데 그게 이 지구에게 감사하는 이 땅에게 감사하는 예, 그런 의식이죠. 네. 의식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예, 그 또 이제 이슬람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거기서 또 경전을 또 읽으시고 코란 경전을 또 읽는데 이제 아이들이 같이 왔어요. 그 이제 10대 아이들이죠. 네. 네, 아이들이 한 20명 넘게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통 의상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네, 와가지고 같이 그 경전을 리사이트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음조가 있게 네, 그걸 읽는데 그걸 또 같이 네, 그 아이들이 딱 나와서 다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낯설죠. 네.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읽는데 성스러운 느낌을 받았고 또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참여해서 또 같이 신약 말씀을 또 읽고 나눠서 예, 또 그 유대 교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또 히브루 바이블을 또 읽고 아, 예. 예, 그런 순서를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 같이 삶을 나누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의 종교로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도 아닌 거죠. 네. 예. 그냥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서로가 믿는 종교를 존중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간다는 거. 공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존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예. 공통분모를 네. 찾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하나의 어떤 중심 사상을 뽑아보자면 사랑이잖아요. 네. 네. 서로 이해하고 그럼요. 품어주고 네. 서로 배척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품어주고 이해하면서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자신의 종교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아주 좋네요.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네. 아, 예. 네. 그랬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 네. 전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아, 영화. 예. 네. 그, Arrival이라는 영화인데, 네. 정말 청취자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Arrival. 네. 네. 어떤 영화인가요? 도착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Arrival. 네. 근데, 이 외계로부터 지구에 12대의 외계인 그 우주선 네, 네. 우주선이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외계인과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외계인과 소통하는 법을 전혀 모르니까 네.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파편적인 그런 단서들을 서로 네. 공유를 하는 거죠. 네. 12개 나라에서. 네. 그래서 계속해서 12개 나라에서 모니터를 12개 착 켜놓고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중국이 예, 그 돌발 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네. 너무 이렇게 소통이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외계인으로부터 또 이상한 말을 또 들어서 또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잘못 해석을 했군요. 예, 무기를 네. 달라. 무기를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네. 무기를 사용해라. Use weapon. 예, 그렇게 이제 외계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인류를 서로 이제 싸우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그런 건가 보다. 네. 중국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는 외계인을 이제 공격하겠다. 결심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이랑 다 소통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뻔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다 스포일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그 주인공 여자가 네. 외계어를 정확하게 잘 배워서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걸 깨닫고 화해자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줄거리는 정말 30%도 안 되거든요. 네, 네. 이번 연도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네. 또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또 저희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네. 네. 보면은 모든 게 다 신학적으로 네. 좀 해석이 되잖아요. 그 네네네. 눈으로 보게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네. 네. 어떤 부분에 좀 생각이 드셨어요? 그 일단은 밑밥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네. 그 나라 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까지도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문화를 담아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뇌의 어떤 구조가 재구성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네. 그래서 뭐 바일링걸 이중 언어자, 삼중 언어자들은 네. 굉장히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빠르죠. 네. 왜냐하면 도저히 이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뉘앙스들이 한국어에 있고 한국어에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뉘앙스들이 영어에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외계인들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천상에서 온 뭐 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계인들이 와서 이 여자랑 소통을 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물어봐요. 나는 이름이 뭐고 나는 인간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의 이름은 뭐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그 외계인들이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요. 공중에다가. 네. 그 외계인들의 언어가 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문자로. 네. 근데 그 문자가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동글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형상,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네. 형상을 하는 그런 문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외계어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까지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외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과거, 현재, 미래에 구분이 없는 거죠. 네. 그들의 문자처럼. 그래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런 건데. 더 이상 하면 이제 스포일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정도까지. 그렇죠. 그 네. 여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언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처음으로 쓰는 외교의 도구면서 네. 가장 처음으로 꺼내는 무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계인들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무기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네. 그게 오해였던 거예요. 그게 오역이었던 거죠. 사실 그 외계인들이 의미하려고 했던 건 네. 무기라는 단어가 아니고 선물이라는 단어였대요. 선물. 그래서 선물을 사용해라.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외계인들이 인류에게 줄 선물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의 선물. 언어의 선물인 거죠. 우리 말을 배워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네. 예, 이런 거죠. 예. 그 굉장히 그래서 언어가 무기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뭐 무기처럼 언어를 사용하면 네. 서로 싸우다 죽는 건데 언어를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 소통의 도구로 사용을 하면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요즘 우리 시위 문화 네. 사실 언어로 다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박근혜의 이 언어 자기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언어죠. 그렇죠. 최순실로부터 비롯된 언어잖아요. 받으신 언어. 그렇죠. 받으신 언어고 그리고 네. 굉장히 반지성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최순실의 종교가 굉장히 반지성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요. 네. 읽지도 않고 이성에 기반을 두지 않고 어떤 황홀경의 그런 그런 경험, 꿈을 꾸고. 네. 그 꿈을 해몽하고 네. 이런 굉장히 반지성적인 그런 경험의 바탕을 둔 네. 그래서 무속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굉장히 그런 무속신앙의 요소를 포함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주의적 비이성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초월적 이성을 초월하는 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이성에 한참 못 미치는 네. 그런 수준의 반지성적인 그런 종교에서 나온 언어들이거든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근거가 빈약한 그렇죠. 근거가 빈약한 언어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곧 붕괴한다. 그건 정말 근거가 빈약한 거거든요. 네, 네. 제가 잘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절대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예전에 예. 그 홍해선이라는 네네네네 사람이 네. 예, 몇월 며칠 날 예. 예. 전쟁이 예. 난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떠들어 대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자신의 예.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과 네. 네. 비슷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예. 비슷해요. 근거도 아무것도 예. 없고 그렇죠. 그냥 뭐 본인이 뭐 종교 활동을 하면서 예. 예. 황홀경에서 받았는지 그렇죠.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지간에 그냥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 그리고 네. 어떤 자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꿈꾸고 혼자 계시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네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예,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 소통하지 않은 채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통하지 않은 채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듣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소통하지 않은 세계, 소통하지 않는 그 단절된 세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네. 예, 그래서 네. 나머지 세계와는 단절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의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하지 않은 채로 나오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썩은 고인물, 고인물이 썩잖아요. 네. 썩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국정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네. 혼이 비정상.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라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네. 네.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독단적인 말들의 향연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언어가 무기가 된 거예요. 네. 막 휘두르는 네. 그냥 무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언어는 선물이거든요. 네. 선물이고 소통의 도구고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밝은 미래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촛불을 들고 서로 중구난방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일어나서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 또 통제가 있죠. 욕하지 말아라. 네. 여러 가지 통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까지 발언의 기회를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듣고 또 듣고 또 얘기하고 네. 네. 굉장히 원활하면서 건강한 소통이 이 광장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 한국의 광장의 문화가 네. 이 독재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예전을 생각해 보면 네.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시장의 문화.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광장의 문화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탈춤을 추고 네. 그렇죠. 광대놀이를 하면서 네. 이 민중들의 서름을 네. 네.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풀어냈던 네. 네. 그런 문화가 한국에 생긴 것 같아요, 다시. 네네.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기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 이번 촛불 집회를 경험한 이 세대, 특히나 이제 어린 세대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희가 경험한 세상과는 정말 많이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만들어갈 때, 네. 예, 그런 힘이 생길 때, 네. 정말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나 기대되고 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제 이 영화 이야기에서 예. 재밌는 점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아니, 그냥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재밌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말한 거는 진짜 25% 밖에 안 돼요. 네. 아, 기가 막히네요. 예. 그, 이제 그 언어가 네. 동그랗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네. 써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시작과 끝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과거도 없고 네. 미래도 없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연대적인 시간, 예, 연대기적 시간이죠. 네. 예, 연대기적인 예,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예. 근데 그 연대기적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하나의 신학적인 예. 거기서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들은 대사가 있는데 이 여자가 네. 그 외계어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네. 미래를 알아요 정확하게. 네. 근데 그 미래에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네. 그걸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외계어를 배워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여자와 가족을 떠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자는 딸이 죽는 거예요, 딸이. 아. 네, 그 딸이 죽는 걸 알아요. 네. 근데 딸이 죽을 걸 정확히 알면서, 그걸 바꿀 수 없는 걸 알면서, 그것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Despite knowing the end. 나는 끝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너무 그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미래를. 네. 언제 어떤 일이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사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죽거든요. 우리 나도 죽고. 네. 다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끝을 정확히 알면서도 정확한 사실인데 그걸 정확히 알면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치 이제 끝이 없는 것처럼 예, 살아가죠. 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여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정확하게 알지만, 그것이 정말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하루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embrace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늘, 저기 좀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 네네. 그 저번 주에 우리 홍상태 목사님 우리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소개했던 희망 그 대림절 묵상집 희망의 기다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일부터 사실은 대림절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인데. 네. 여기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제 때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인자가 올 때를. 모르죠. 근데 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온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너희는 모른다라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우리는 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네. You know the end. 너희는 마지막을 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마지막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를 사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은 사실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또 한 가지 제 귀를 사로잡았던 네. 말씀이 생각의 방식. 아, 생각의 방식을 주러 왔다. 그렇죠. 그 그 이야기가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어를 준다는 것은 생각의 방식을 전달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의 방식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네. 예. 네. 똑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네. 근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의미 아, 예. 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삶이지만 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인식의 체계를 갖게 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신학적으로 또 들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무기와 선물 이 대비가 되는 네. 것이 네. 재미있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새로운 거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것이 다가왔을 때 아, 예.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본능적으로. 네. 이게 나를 해할지 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이제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낯선 것을 대하게 되는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가드를 내려놓고 예,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생겨나는 이제 새로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예,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다 종교 안에서의 그런 대화의 가능성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가능성을 그냥 닫아놓고 살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악한 짓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랬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닫아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인식의 체계를 갖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돌파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맞네.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관계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소통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씀이 저는 또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다가왔어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요즘에 뭐 요세프스랑 필로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한 얘기가 이제 모세를 굉장히 추앙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를 신인으로 생각해요. 신인. 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이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상응하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모세를 신인으로 생각을 신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다니엘, 뭐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인물들을 네. 신인이라고 칭하면서 네. 그 그리스의 영웅이라는 개념과 상응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중에 최고는 모세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신화에서의 영웅에서 최고는 헤라클레스잖아요. 네. 헤라클레스가 인간으로서 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승천까지 한 거죠. 네. 근데 모세만 승천했어요. 물론 이제 에녹, 에녹도 승천했나요? 네, 그렇죠. 네. 에녹도 승천했지만 네. 또 에녹에 이어서 모세도 이제 승천한 거죠. 엘리야도 아 그랬네요. 엘리야 승천했네요. 네. 엘리야 승천하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중에서 최고 모세를 최고로 여겨요. 왜냐하면 모세 이야기가 네. 굉장히 영웅적인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누가 그를 묻었는지 무덤이 없잖아요. 네. 그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은 하나의 번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말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모세의 승천을.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잖아요. 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번역이 되는 예, 그런 그리고 또 모세도 하늘의 언어를 받아가지고 인간들에게 전달해줬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번역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는 네. 소통의 가운데 서서 그리고 또 이제 모세의 승천은 땅의 것이었던 땅에 속했던 모세가 하늘의 것에 이제 속하게 되면서 그것도 하나의 번역이라는 말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다시 말해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고 네.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그 보람된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세계를 그대로 경험하는 거니까. 네. 정말 내가 만약 내가 그 나라 말을 배워야만 아는 경험이라면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생소한 경험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배움으로써 경험하는 배움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거라면. 네. 너무 정말 새롭고 생소하면서도 놀라운 경험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 모세가 네. 사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맞아요. 조상의 신. 네네. 네, 그렇죠. 자기 히브루 사람들의 네.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알고 있던 신은 사실 이집트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그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 신과의 관계를 맺고 그게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세를 그 모든 선지자 중에 최고로 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예. 최초의 번역자여서.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도 네. 들었어요. 그리고 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역과 해석, 그것 때문에 네. 유대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방법, 미래 희망이 있으려면 네, 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듣고, 배우고, 네.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네. 생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호랑이 언어를 할 수 있으면 네. 호랑이를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는 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동물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네. 대화를 할 수 있다. 대화만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다시 네. 말해서 근데 대화를 하지 않고 네. 이번 시위도 네.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경들이랑도 대화를 하려고 한 거고. 네. 대통령이 절대 듣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는 대통령한테 우리의 원하는 말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예, 우리는 말로 싸웠습니다. 네. 말하자면. 근데 대통령은 듣는 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외쳐대는데. 네. 네. 그러니까 말로, 좋은 말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러나, 뭐 중국에는 뭐 폭력을 저는 폭력의 사용을 완전히 반대하진 않아요. 네. 정말로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참을성 있게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알아듣게 못 알아들으면 이제 막 감정이 앞서서 이렇게 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아픈 폭력은요, 또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예, 맞아요. 말을 정말 쓰라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이건 마음에 씻겨지지 않은 상처를 말로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그 정도의 수위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의 공격을 최고의 강도로 하고 있다. 말로. 말로 하고 있어요. 뭐, 네. 뭐, 비아그라의 뭐 또, 저 뭐죠, 그거.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 길라임. 아, 길라임. 길라임이 얼마 쪽팔리겠어 지금.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말로 싸우고 네. 또 말로 화해하고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네, 끊임없이 소통의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결국에는 그런 의미로 댓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열린 자세로. 네. 네. 대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기, 함께하는 세상 30님께서, 네.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공개서한을 보시고, 네, 감동으로 읽었다. 감동적으로 네. 읽으셨다. 예,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저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감동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렇게 감동, 저도 그렇게 감동은 네. 사실은, 아, 근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렇게 댓글 쓰신지는 저는 아, 예,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머리끝까지 분노가 이렇게 치솟아 있는데, 네. 그런 분노를 전혀 대변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굉장히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대통령을 달래면서 어떻게 얼르고 달래려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통할 대통령이 또 아니잖아요. 네. 저는 별 소용이 없는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네. 홍정일 목사님이 뭐 옛날 복음주의 4인방에 5인방인가요? 거기에 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있으신 분이시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 분이신데 네. 이분이 또 근래에 나는 목회 실패했다. 이런 이제 어떤 고백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솔직해지고 계신 분이고 네. 솔직하게 발언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하야하라는 그런 포인트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아,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 네. 의미가 있지만 내용은 너무 달래고 얼르고 박정희 대통령 미담 미담 이야기 하나 또 중간에 넣어주시고 네. 네. 네. 그랬네요. 네. 노력하신다. 네. 예, 노력. 네. 예. 그렇죠. 최소한 조용기보단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차원병원 거기에 조 목사님도 꼈다고 하더라고요. 차원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 중에 유명한 조모 목사님이 또 껴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것이 조 목사님인지 다른 조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차원 회원권이 뭐 1억 5천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네네.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조 목사님은 드무니까 그렇죠. 네. 뭐 한 200억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200억뿐 아닐 수도 네. 있죠. 네. 네. 퇴직금만 200억 받으신 거니까 네. 뭐 예 아무튼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네. 이 대통령 하야 절대 반대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이라고 자칭하는 네. 그분들보다는 정말 사이코들. 네. 최순실과 제가 볼 때는 결을 같이 하는 분들 아까 이제 티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정도 수준의 분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얘기하는 건데 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분들 모여서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 언제 이렇게 하야하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네. 박근혜가 북한 사람들 남한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직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네. 통일을 네. 반대하는 악한 영들이 이런 사태를 야기한 거다. 야당 네. 당수들은 다 네. 간첩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네. 영혼을 위해서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를 하고 예수 믿게다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네. 지금 이거는 또 뭐냐면 불통의 기도인 거죠. 불통의 기도인 거예요. 네. 본인한테 네. 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반지성주의적 불통 기도회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엿장수님께서 또 이제 댓글 남겨주셨죠. 네. 네. 김진태 의원 네, 헛소리 한 거. 김진태 의원이 이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네. 언제든 변한다. 이렇게. 근데 아주 손석희 네. 앵커가 네. 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적절한 아, 그 이후죠. 바로. 그 이후 맞아요? 네. 네. 바로 그 이후에 적절한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손석희가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밥 딜런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예, 굳이 이제 기상캐스터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어야 되고 네. 그렇죠? 또 문학적인 어떤 감수성도 뛰어나야 그렇죠. 되면서 네. 그리고 또 뭐 시사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 네.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게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돼 있을 때 나오는 코멘트가 아닌가. 네. 그럴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멘트입니다. 이건 네. 굉장히 선물과 같은 언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아름다운 언어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듯이 네. 예, 손석희 앵커가 시민혁명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렇죠. 예, 또 아름답게 예, 문장을 또 써주셨어요. 또 엿장수님의 댓글도 아름답죠. 그렇죠. 예, 예. 아름답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고 그 김진태는 아주 작정하고 이렇게 순장조 노릇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 정치적인 인생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 강용석 그 같은 예 새누리당에 네.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네.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게요. 새로운 세상이 네. 열리면 네. 네. 그럼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 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죠. 네. 그래서 조사부로 해야죠. 그래서, 네. 이름 다 올리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웹페이지가 생겼어요. 그렇죠. 박근혜 네. 부역자들만 이렇게 딱 모아놓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올리는 그 신문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네. 조사해가지고 네.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이게 네. 안 되면, 친일 청산이 안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그냥 묻고 지나가자 이렇게 되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나물에 그 밥이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기억하는 예,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상태 목사님 예, 인터뷰 지난번에 저희가 긴급하게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셨다 예, 이야기 하시면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법 네 가지. 네.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편하게 여기는가. 예. 그 네 가지인가요? 세 가지 아닌가요? 예. 아무튼 이것을 이제 네. 사용해서 네. 홍 목사님 인물평을 또 해주셨어요. 예. 근데 선교와 연구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예,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정말 그 탈북자 여성들이 그 중국 변두리에서 네. 살고 있는데 중국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 그 아이를 돌보고 계신다는 게 정말 사회 밑바닥의 밑바닥의 밑바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예, 거기에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네. 일단은 합격이다. 네. 예, 네, 그렇게. 우리 홍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네. 킹이 마음이 깨끗해요. 네. 깨끗한 소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 주변에. 그분 주변에. 예. 네. 그래서 항상 그분 주변에는 선교하시는 분들. 또, 제3지대 그런 데 가서 집 지어주시는 그런 분들. 제3지대? 그러니까 제3 그런. 제3 국가. 예. 네. 제3 국가에 가서. 집 깜짝 놀랐어요. 제3지대. 집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 홍상태 목사님이랑 같이 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하다 보면은. 네.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네. 또 그분의 친구들과 또 저도 어릴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항상. 네, 네.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진리예요. 네. 끼리끼리 노는 건.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그냥 추진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좋은 일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냥 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팟캐스트도 그런 식으로 우리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한 거잖아요, 이때까지. 그렇죠. 네. 네. 뭐 이룬 것도 없지만 아직 아니 새로운 네. 관계들이 네, 그렇죠.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하면 대화해 네. 나가면 네. 조그만 일들이 조금씩 네. 이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희망을 갖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복음 회복의 시작이 신학 바로 세우기에서부터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정말 맞는 이야기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음악이요? 네, 듣고 죠 네. 네. 저작권에 걸려도 상관없이. 네. 저는 일단 죽은 사람들 음악을 위주로. 네. 돌아가신 분들. 네, 돌아가신 분들. 예. 옛 음악을 예. 예, 위주로 듣겠습니다. 네. 책 소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나온 2016년 성서 정과에 따른 대림절 묵상집 희망의 기다림. 지금 주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3,000원입니다. 3,000원. 전화번호를. 아니, 그렇게 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3,000원으로 이 책을 사시면은 이게 우리 선교, 우리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네. 예, 그런 선교에 또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전화번호가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 www.peacemake.or.kr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peacemake.or.kr 예, 홈페이지 www.peacemake.or.kr 저희 게시판에 가셔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전화번호는 지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다 적어놨는데 예,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네. 찾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화번호는 02-3675-7220입니다. 예, 02-3675-7220 예. 네,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책 잘 네. 받았고요. 네, 이번 대림절은 이 책과 함께 네, 저도 보내겠습니다. 네, 묵상을 하면서 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지필진이 괜찮습니다. 그 고현영 목사님, 수송교회, 김영철 목사님, 타원영교회, 박흥순 목사님, 다문화목회연구소장, 오현선 목사님, 호남신대 교수, 이대성 목사님, 연세대학교 교수, 이은태 목사님, 재광교회 원로 목사님, 정종원 목사님, 연세대학교 교수, 홍상태 목사님, 생명살림교회 목사, 홍인식 목사님, 순천중앙교회, 황남덕 목사님, 세민족교회, 장신대 교수, 네, 이렇게. 지필진이 괜찮습니다. 네네. 네. 제가 아는 분 두 분밖에 없지만. 네. 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매일 이걸로 묵상하면서 네. 예수님과 함께 대림절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절은 사실 희망이거든요. 그렇죠. 희망이죠. 네, 우리가 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네. 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첫날 그 본문이 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이거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만났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되나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네. 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아시죠? 네.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 만났겠네. 그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사람은 가고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받고. 네. One is taken. 이거 그냥 taken. 네. 근데 그게 이게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예, 원어로 보면은 네.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그 rapture 그 뭐죠?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휴거. 네. 휴거랑 연결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Left Behind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갑자기 소설 없어지고. 네, 그 소설 그거 완전 그 소설 때문에 엄청 떼돈 벌었어요, 그 사람. 네. 그 소설 쓴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다 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왜냐면 노아의 방주도, 거기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근데 왜 죽었냐면,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밥을 먹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래서 그러니까 일상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네. 일상적으로 네.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나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그런 의식이 없이 일상을 일상적으로 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맷돌을 떡을 먹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그리고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 잡혀가는 사람은 그 땅을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밭을 갈고 또 맷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맷돌을 갈고 다시 말해서 이기성을 발로로 사는 게 아니고 네네. 공동체를 위해서 목적을 그렇죠. 가지고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네. 예, 사랑을 위해서 나를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공적인 삶으로 너무 이제 사적인 삶에 치우쳐 있지 않은 채로 네.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안 잡혀간다는 거죠. 네. 공공의 선을 위해서 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네. 그런 일상을 계속해서 지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군요. 네, 밭을 네. 계속 갈 수 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휴거 이 땅을 버리고 휴거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어떤 공공적인 공공의 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상을 계속해서 살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어떤 공공선을 의식하면서 살면 이러한 일상, 아름다운 일상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모르던 걸 오늘 하나 배웠네요. 아, 이거는. 저도 그 휴거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적어도 우리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거 누가복음이랑 네. 비교해 보시면 명확합니다. 네,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같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의미가 나와요. 네, 오해하지 아, 마시고 감사합니다. 일상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또 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상을 일상적으로 살면 내일을 위해서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다 쌓아놓고 뭐 예? 은퇴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면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안 잡혀가고 계속 살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런 이거 굉장히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대림절은 네. 사실 퍼스트 커밍 예수님 첫 번째 오신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나눠가지고 네. 예,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네.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교회의 절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대림절의 끝에는 이제 성탄절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정확히 그날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땅의 오심을 이제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역사적인 한 이 시간의 흐름의 한 순간에 오신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고 계신 하나님. 내 삶에 임하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런 기회로 삼는 대림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언젠가는 가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세컨 네. 커밍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퍼스트 커밍을 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 삶에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예수의 오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은 좀 그동안 교계 뉴스를 좀 못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바빠가지고. 에이. 아, 우리 뭐, 저기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뉴스 거리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좀 소홀했었는데 오늘은 좀 교계 뉴스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뉴스 엔조이라는 이제 신문사가 있죠. 신문사는 아닌가요? 예. 아, 뭐 우리 청취자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뉴스 엔조이. 예. 언론사가 있습니다. 네. 예. 인터넷 언론인가요? 신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인터넷 언론사인데 뉴스 엔조이.or.kr. 뭐 우리 방송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예, 이건 다 아시. 뭐, 예,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예. 근데 뉴스 엔조이를 이제 저희가 좀 사랑하죠. 이번 주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네. 재미있는 뉴스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저희가 오늘은 뉴스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 11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네.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미스바 구국 연합 기도회. 예. 찬송과 반주에 맞춰 태극기가 펄럭였대요. 예. 그리고 집회에 한 1,000명 정도가 힘차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들어대며 뭐라고 외쳤냐. 대통령 하야 절대 반대. 대통령 임기 보장. 이런 이제 팻말을 높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같은 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렸죠. 100만이 모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19일에는 더 확산이 됐죠. 예. 근데 이분들은 여기서 1,000명의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 하야 절대 반대. 근데 왜 이랬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이제 뭐, 우리 흔히 이제 맞불 집회라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이용희 대표.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이 그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했대요. 예.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기에 회개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잘못된 선전, 선동 및 여론 몰이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INS.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 하야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대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담대하게 구국의 일념으로 반헌법적 하야 요구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26일 날 네.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또 맞불 집회가 열렸대요. 이것도 또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 예. 제3차 대한민국 살리기 애국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었대요. 이 예. 임요한 목사는 여기 게이 반대하는 목사 아닌가? 그 뭐 동성애 반대? 그런가요? 예. 그럴 만도 하네요. 아니, 예.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비상시국이다. 법치주의 확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이분은 12일에도 또 다른 또 집회를 열었었나 봐요. 네. 네. 그 다음에 선진화 시민행동이라는 데서 서경성 목사라는 분이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대요. 네.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은 하야 할 수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하야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 비슷하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 그래서 좌파 세력이 준동하여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한 네. 예,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여 색깔 논쟁은 언제까지 하려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참네. 이분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종교와 지금 같이 섞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이렇게 하야 반대 집회, 기도회 또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나와서 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제 180만 인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 예, 교회에서 네. 다 거기에 흡수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또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네. 또 교회에서 나와서 하면 네. 근데 그런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 교인들이 하야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박사모에서 저번에 모여서 했잖아요. 네. 지난 4차 촛불 집회, 맞불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때 뭐 뭐 한 몇만 명 모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2만 명 2만 정도 명. 모였다고.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얼핏 찌라시가 돌기로는 한 사람당 20만 원을 받았다. 보통 뭐 6만 원, 뭐 5만 원 받는데 네. 그날은 20만 원 받아서 다 신나서 좋아했다. 네. 뭐 이런 찌라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그런데 결국에는 뭐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회를 하잖아요. 네. 밤새도록 하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한 2시간 하고 가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이 두 가지의 대결인 거죠. 두 가지의 하나는 상식.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저절로 나온 분노. 이거는 굉장히 오래 타는 거죠. 근데 그것 대 그냥 돈 20만 원에 대한 욕망. 네. 이것. 그거는 살짝 탔다가 이제 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얼굴 도장 찍고 다음에도 저 좀 써주세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집회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맞불 집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그 대의가 없습니다. 돈 네. 20만 원밖에는. 그 대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상식 대 이거는 비상식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욕망이라고는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네. 목사님들은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교인들 이런 분들은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기도회. 뭐 기도회나 이런 참석하시는 분들은 분들? 굉장히 순수한 네. 믿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순수한 믿음이 말이죠. 상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나 옛날에 이 그 예수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뭐 제우스신이나 뭐 이런 또 뭐 구약에 막 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죽이시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는 말되는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은 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상식이라고 생각되던 그런 미신들 그런 것들을 깨부시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상식으로서의 복음이었거든요. 네. 예, 다시 말해서 좀 더 말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굉장히 훌륭한 종교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은 일반 대중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그 신앙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랑하고 있고. 네. 그건 뭐냐면 나 이렇게 무식하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우리 영지주의 배웠잖아요. 네. 모나드 하나님. 새로운 이 신론이 도래했거든요. 헬레니즘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면서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제우스 신이 최고야. 눈에 보이는 신이 최고야. 구약의 그 분노하고 막 질투하는 그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그런 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상식 대 욕망은 답이 나와요. 상식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상식 대 비상식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런 이제 운동이 네. 사실은 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네.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네. 부르는 예, 그런 분들이 이쪽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우파 기독교 네.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이 나가신 분들인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욕망을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였죠? 기독민주당인가요? 네. 그거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개표 아니 이미 투표는 끝났는데 아, 예. 개표할 때 통성기도 아, 하고 네네. 그랬잖아요. 네. 네. 아, 저는 욕망은 저기 박사모고 이거 얘네들은 비상식이다. 네. 라고. 아 근데 그 네. 안에도 이제 욕망이 이제 그 뿌리가 있는 것 같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국가주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또 하나의 그 기반은. 국가주의적인 생각. 이 국가주의라는 것은 파시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파시즘은 전체주의거든요. 네. 예, 모두가 하나로 의견이 통일돼야 되고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내 재산이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믿는 종교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보수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열려있는 자세와 아주 정반대 극단에 가 있는 거죠.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예, 이 나만의 세계를 강력하게 예, 벽을 쌓아서 구축하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다 보면은 국가주의는 군사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아, 그 다양성을 용납할 수 없기 다양성은 때문에. 다양성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왜냐하면 다양성은 이 국가주의의 분열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양성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통일을 시키려면 그 부자연적인 힘이 가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폭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존재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펀더멘털리즘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문자주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정통 교과서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만든 국가인 찍힌 이것만 가르치자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 하도록.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우파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니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예. 예수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지금 빠져 있는 게 사실 그 폭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아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끝끝에는. 맞아요. 네. 네. 아이시스가 그 이슬람 극단주의의 극단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죠. 네. 네. 근데 이분들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총을 붙잡게 돼 있어요. 다양성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비지성주의로 반지성주의로 가다 보면 다시 말해 다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저는 지성주의를 조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건 지성주의입니다. 네. 예,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냥 허용하는 거죠. 네. 네. 그럼 그게 지성주의예요. 저는 그쵸. 다른 게 지성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럼요. 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사실 그 굉장히 겸손한 자세인 거죠. 아, 그렇죠. 겸손하면 네. 그게 지성주의예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결국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때려 잡아야 되는 거죠. 네가 뭘 알아? 하면서 이렇게 네. 옛날 아버지들이. 그렇죠. 예. 네. 네. 폭력이 동반될 수 있어요. 예. 네. 네. 결국 가다 보면 왜냐면 말을 안 듣거든요.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동원하는 거죠. 촛불 집회 나온 젊은이들한테 너 나오지 마 이런다고 안 나가겠어요? 네. 나가죠. 네. 그럼 뭐 너 다리 먹는 게 뿌지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버이 연합에서 늘 폭력을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예수 네. 어떻게 이런 집회를 하면서 예수라는 말을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분들이 그 뭐 어디서 뭐 안수를 받으셨고 어느 교단에서 활동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예. 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예. 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네. 예, 근데 이분들이,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광화문과 청와대를 덮고 있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으로 이 사태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통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많은 사람과 소통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거든요, 그거는. 네. 지금, 그죠? 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죠? 저는 네.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목사라는 분들이. 네. 아니 그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네. 예. 그래서 이런 집회 나오게 되고. 네. 아. 인원 동원이 돼서 나가는 거죠. 예. 네. 아무튼 너무 근데 안타깝고요. 그, 아니,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뭐 그러면 최순실을 지배하는 영, 박근혜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 이렇게만 해석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악한 영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진보나 뭐 촛불집회 나온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네. 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네. 전혀 안 돼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종북 좌파가 곧 악한 영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대입을 해서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이제 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과 연결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있으시다면 뭐 그냥 우리 의견이 이런 겁니다. 네, 있으시다면 다를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네. 생각해 보시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천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네. 저것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 나오고 어? 빨갱이들 아니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네. 네. 그런데 전혀 촛불 집회가 이번에 혼란하지가 않았어요. 네. 너무 질서 정연했고 아름다웠고 국격을 드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 비성숙한 그런 비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3차 하고 4차 하고 5차 하면서 학습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고 또 성숙이 되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모든 있죠. 국민들이 네. 어떤 그런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고양이 됐어요. 네. 공동의 적을 하나 두고 네. 네, 하나가 그러니까 되고 이게 민주주의의 정말 산장이다. 네, 산장이고 네.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예 실례인 거죠. 그렇죠. 박근혜를 뽑은 건 정말 민족의 수치지만 그 수치를 다 뒤덮고도 남을 에, 그런 지금 자가 학습, 네. 교정, 네. 에, 발전 이런 것들이 국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에. 그 독일의 신학자 그 도르테 젤레라는 분이 있어요. 네. 에, 근데 이분이 미국의 파시즘을 지지하는 우파 기독교를 크리스토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 물론 이분이 이제 쓴 상황은 이제 1980년대 그 레이건 정권 때 이제 그 미국을 상정하고 쓰신 거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이 모습이 사실은 크리스토 파시즘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크리스토 파시즘은 이제 국가주의 군사주의, 그 다음에 가족 이데올로기. 미국에서는 그 가족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족, 네. 우선이다, 먼저다. 이런 이제 가족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심 등의 그 이데올로기들이 우파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와 혼합되어진 수단화된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독교의 가면을 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옷을 입은. 네. 네. 결국에는 파시즘이다. 그렇죠. 거예요. 미국의 네. 가족주의라는 게 그 네.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입니다. 네. 가족주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전체주의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와 내 가족. 그런데 네. 그것이 전체주의로 넘어간다라는 건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이데올로기가 그 네. 가족의 바운더리를 좀 넓히면 집단 네. 이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예. 내 도움이 되는 집단들이 모이면 네.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족주의란 건 절대로 성경적인 다시 말해서 네. 이 신약의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가족 굉장히 반가족주의적인 말씀들을 네.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그렇죠. 네. 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분은 네. 집을 뛰쳐나가시고 자기의 집을 부인하시고 네. 그리고 가족주의를 초월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고 네. 가족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온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가족은 가족주의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가족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빠져 나오게 네.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도르테 젤레는 이 기독교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크리스토 파시즘의 모습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드라져 보이니까 네.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 줄 알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젤레는 그 크리스토 파시즘의 특징은 이 성서에 담긴 기독교의 모든 뿌리들을 잘라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크리스토 파시즘에는. 그리고 죄책감이나 고난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토 파시즘에서 우리가 아까 희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희망은 완전히 개별화되지고 네. 그 다음에 개인의 성공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네. 제가 볼 때 신앙이라는 거는 이기성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받거든요. 이기적으로 살아보자라는 네. 계속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네. 근데 그 이기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 왔잖아요. 네. 어떤 그런 기복주의적인. 네. 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네. 예,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시고 새로운 세상과 희망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크리스토 파시즘에서는 그런 예수님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 관심이 없죠. 그런 예수의 그렇죠. 모습에는 관심이 네. 없고 그러니까 영웅의 모습으로서 예수만 남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God bless America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아메리카, 내가 꿈꾸고 있는 완전히 개별화된 희망으로서의 아메리카의 그 모습이 네. 거기에 God bless 해달라는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똑같은 거죠. 네. 그 great이라는 그 말이 네. 참 이게 1차원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bless와 grace는 여기서 예. 동의어라고 봐야 물질, 돼요. 물질적인 예. 복이고 네. 또 그 굉장히 물리적인 위대함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great한 아메리카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백인의 하나님 예. 뭐 저런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이나 흑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 그런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 혹은 백인 예수 예, 이거를 본인들의 하나님 주라고 시인을 하는 거죠. 아, 제가 여기서 아주 좋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 이번 미국 대선은 마치 이 빌라도가 두 죄수를 앞에 놓고 네. 둘 중에 누굴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뭐, 네. 예. 클린턴을 예, 예수까지 놓긴 좀 그렇죠. 아니, 그렇긴 예. 한데, 이제 바라바는 굉장히 뭐랄까. 그런 열심당? 열심당 중에 하나였고. 네.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그 다시 말해서 메시아상. 유대인들이 바라던 군사적인 지도자 네. 상으로 이제 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자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백인들이 원했던 게 그런 지도자인 거죠. 군사적 이 강력한 어떤 메시아적 리더 네. 그런 걸 요구한 거고 어떤 고결한 정신이나 가치는 개나 줘버려 이렇게. 네. 뭐 평등, 네. 뭐 인류애 이런 건 개나 줘버려. 네.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네. 네.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찍었지만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이런 그 젤레가 비판했던 이 크리스토 파시즘의 모습이 저희가 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박근혜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 애국 기독교. 이 모습과 같지 않은가? 네. 굉장히 겹쳐진다. 그러면서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의 이번 미국 대선의 승리와도 많이 겹쳐진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통적인 가치가 그거잖아요. 성차별, 여성 혐오 조장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멸시하고,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이슬람포비아, 예. 그리고 기독교 우월주의, 군사주의, 예. 이런 거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 이런 공통점을 가지잖아요. 네. 예.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극우 기독교 세력인 예. 이 뉴라이트 계열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죠. 예. 똑같아요. 예. 그 김진홍 목사가 또 나와서 하야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하야하게 되면 보수가 무너지고 또 뭐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가 만난 하나님인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죠. 저 옛날에 그 김진홍 목사님 책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하신 뭐 옛날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사실은. 김진홍 목사님한테. 또 가끔 또 TV에 나가서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 또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캐캐묵은 것 같고. 네. 뉴라이트 무슨 대표였다면서요? 네. 네. 네. 예, 아무튼, 한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에서도 이런 공통적인 이 파시즘의 부활. 예, 특히나 이제 기독교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파시즘의 부활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희가 기댈 곳은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밖에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께서 예. 예, 눈을 부릅뜨고 예. 예, 이런 모습을 경계하시는데 앞장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파시즘은 굉장히 의견이 통일이 돼 있죠. 그렇죠. 다른 얘기하면 예. 망한다라고 생각을 예. 그래서 하는 굉장히 질서 정연해 보이고 그것이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죽는 길이고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네. 그리고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네. 야권 지지자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네.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씨. 네. 맨날 싸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네. 사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말을 할 뿐이거든요. 근데 파시즘은요. 폭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드시 의견이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네.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네, 뭐 예. 의견이 통일된다기보다는 그냥 탑다운이죠. 위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네. 예, 그렇지 탑다운. 않으면 의견 통일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이 교인 3분의 1이 교회 떠날 생각이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네.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네. 최근에 낸 기사인데 그중에 목사들 많을 겁니다. 이런 교회는 떠나야죠. 네. 네. 저는 이런 교회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그렇죠. 교회들은 네. 뭐 떠나 그 교회가 아니니까 떠나도 교회가 교회를 아니니까. 교회 떠나면 그렇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일 성수 이런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수사에 속지 마십시오. 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일에 교회를 나간들 안 나간들 주일 성수하지 않고 앉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교회를 가지 뭐, 다니려면 좋은 교회를 다녀야 네. 돼요. 네. 네.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강남에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네. 좋은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광화문 집회 나오는 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예배 참석하고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기성을 좀 벗어나는 행위, 내가 나를 벗어나는 행위, 네.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 이 일이라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일을 가져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50대 50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반반 정도 있으면 저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이제 혼자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내 가족만 챙기고 그러다 보면요. 예, 또 계속 그런 쪽으로 치우치거든요. 나를 위하는 쪽으로. 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들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벗어나서 공동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동체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공동체에 더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어떤 것에 또 참여해도 주의를 성수한다라는 그런 정도 의미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토 파시즘은 그 뉴스 앤 조이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네. 제가 그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거 또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혼란한 시기에, 네. 예, 참 저희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게 그 기반이 흔들린다고 하나요? 네. 네,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서 힘을 얻고 네. 네.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네. 네, 그런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약간 전체주의적인 어떤 다시 말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이 좀 이재명으로 좀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강력한 지도력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식으로 네. 마초 성향을 가진 네. 그래서 이 악한 잔당들을 그냥 악한 이 박근혜와 그 잔당들을 다 때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하면서도 화끈하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을 우리는 지금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을 체득하는 내재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답이 안 나오는 과정이고 답이 안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 사는 길이에요. 네. 그것이 온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너무 무심하고 게으르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박근혜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게 되고 귀찮아도 한 번 더 나가게 되고 네. 이런 배움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요. 네. 저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습성이 내재화되는 체내로 내재화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한 지도자, 확실한 지도자를 뽑아서 내 대신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네.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 지쳐 있어요. 네. 지쳐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대신 박근혜를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뽑아주고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네, 되는 끊임없이 거죠. 이렇게 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네. 끊임없이 이렇게 관찰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요. 네. 네. 그것이 내가 체내야 됐을 때 일평생 네. 그것이 내가 사회의 어떤 역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때라면 네.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뭐 뒤에 물러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계속해서 감시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치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을 뽑더라도 그런 이유에서는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예.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해야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힘내시고 예, 저희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